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앙골라 인민해방운동 제7차 대회 앞으로 17일 축전을 보냈습니다. 축전은 앙골라 인민해방운동은 오랜 기간의 무장투쟁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한 후 지난 40여 년간 앙골라 정부와 인민을 이끌어 민족적 화해와 단합, 나라의 안정과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했다고 하면서 앙골라 인민해방운동 제7차 대회가 주제 에두아르도 두스 산투스 위원장 각하의 영도 밑에 앙골라 인민이 피로써 쟁취한 전치물을 수호하고 나라의 자주적 발전과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계기로 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노동당과 앙골라 인민해방운동 사이에 맺어진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더욱 확대 발전되리라는 것을 믿는다고 축전은 지적했습니다.